산천 뒤에 두고 차도 가네 나도 가네 석탄 연기 가물가물 이별의 호남열차 몸은 비록 간다마는 정마저 떠날 소냐 광주야 잘 있거라 서울행 삼등실 산도 가네 물도 가네 부모 형제 아롱아롱 눈물의 호남열차 내 고향도 부모님도 잊을 수 없건만은 이리야 잘 있거라 서울행 삼등실 눈뜨면은 천리원정 무정하게 간다 간다 야속한 호남열차 정든 고향 정든 친구 인사도 못했건만 대전화 잘 있더라 서울행 삼등